6월 15일 SPM 뉴스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가 30여 년 만에 난민 쿼터를 250명 늘렸습니다. 뉴질랜드의 난민 쿼터는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 동안 750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사이트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교회의 뉴질랜드 태생의 신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한 자리를 새로 이민 온 신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통계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 중 20%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해 디지털 법안 함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즈 액트가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40여 명에 가까운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시 출입식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존 케 총리가 밝혔습니다. 뉴스 영어 존 케 레터를 들어봅니다. 뉴질랜드가 30여 년 만에 난민 쿼터를 250명 늘렸습니다. 존 케 총리는 강요회의에서 난민 쿼터 확대 문제를 논의해 앞으로 받아들이게 될 난민 수를 연간 75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의 난민 쿼터 확대로 이와 관련된 비용도 연간 1억 달러로 2,500만 달러 늘어납니다. 새로운 난민 쿼터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뉴질랜드의 난민 쿼터는 지난 1987년 이후 30여 년 동안 750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은 물론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난민 쿼터를 두 배인 1,500명으로 늘리라는 요구를 받아왔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사이트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소가 ngsescus.coinz인 이 사이트는 오클랜드에 있는 한 기독교 교회가 만든 것으로 누구나 사이트에 들어가 질문을 올릴 수 있고 답변은 신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이 내놓게 됩니다. 사이트를 만든 기독교 비종파 교회 그린레인 크리스천 센터는 언론의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아직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회의 조노선 도브 목사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개입하고 다른 때는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베푸는 존재라면 일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무슬림들이 믿는 신과 동일한 존재인가, 라는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브 목사는 사이트를 개설한 목적 중 하나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종교를 둘러싼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종교를 둘러싼 장애물들을 없애도록 도와줌으로써 사람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트는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성경에는 의미 있는 메시지가 풍부하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교회의 뉴질랜드 태생의 신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감소한 자리를 새로 이민 온 신자들이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통계조사에서 15세 이상 국민 중 20%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3년 조사에서 그리스도교파 중 가장 신자 수가 많은 가톨릭은 약 50만 명이었으며 가톨릭 신자 중 3분의 1은 필리핀, 영국, 사모아에서 이주한 이민자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종파에 관계없이 전체 교회에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신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로 이민 온 이민자들은 이미 기반을 갖춘 사람들보다 더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민자들이 정착을 한 이후 세대에서는 교회를 찾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해 디지털 법안 함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즈 액트가 발효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40여 명에 가까운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이미 아담스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목요일까지 총 38명의 범법자들을 기소한 성과에 만족한다고 말하며 처음 법안이 가결될 당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반대자들도 이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기소된 이들 중 19명에 대한 재판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9명에 대한 기소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 파트너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온라인 SNS에 올리거나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나 문자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립식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존키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키 총리는 미리 지어놓은 자동식 주택이 현재 폴라 베넷 사회주택 장관이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PM 뉴스, 오늘은 시사상식과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뉴스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존키 총리실에서 방금 보내온 존키 레터를 들어보겠습니다. Investing in future New Zealand. Infrastructure investment supports people's daily lives. It provides the roads we drive on, and delivers the electricity we use and the water we drink. 뉴질랜드의 미래에 투자. 기반시설 투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전하는 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을 제공합니다. It underpins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 ensuring that education, health and justice networks are fit for purpose, as well as giving businesses the confidence to invest another dollar and employ another person. 기반시설 투자는 교육, 보건, 그리고 사법 네트워크와 같은 공공서비스가 목적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이와 동시에 기업들이 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Budget 2016's $2.1 billion public infrastructure package continues this national-led government's commitment to investing in infrastructure, now to ensure all Kiwis can continue having access to high-quality public services. 2016 예산안에 포함된 21억 달러 상당의 공공기반시설 패키지는 모든 뉴질랜드 국민들이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국민당 정부의 헌신을 이어갑니다. The government has invested heavily in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including the $1.4 billion Waterview Tunnel in Auckland, which will open early next year. 정부는 교통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여기엔 내년 초 오클랜드에 개통되는 14억 달러 워터뷰 터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are also investing $11 billion for 7 roads of national significance and 13 important regional roading projects across New Zealand. 정부는 또한 7개 국가 주요 도로와 뉴질랜드 곳곳에 있는 13개 주요 지역 도로 프로젝트들에 11억 달러를 투자할 것입니다. Investing in transport infrastructure has flow-on effects throughout our economy, including in our booming tourism industry, which is now a major employer and a huge part of our economy. 교통 기반 시설 투자는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여기엔 우리의 경제의 큰 부분이며, 주요 고용주인 관광 산업의 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민 뉴스입니다. CAB 랭귀지 링크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B는 비자 신청, 시민권 신청, 세금 환급과 소득 신고, 구직 고용 관련 정보, 주택과 복지 혜택, 무료 영어 수업, 소비자 권리 분쟁 등을 상담해드립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연락처는 09-624-2550입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